세상 묻지마 몹쓸 사랑은 다 버려두고 가 미안해 이렇게 끝내 넌 못 들은 척 외면하지마 잠시 스쳐간 사랑이었다고 힘든 시간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지내 넌 미련 따위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쓰린 상처는 다